소란한 내 맘에 누군가 볼까봐 애써 웃는 척에 사실 나는 누구보다 아픈 중인데 많은 날이 지나면 덤덤하게 잊혀지겠지 다시 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별하러 I don't know.